본다. 억지로 일으키네 아침과 거울 속 그늘 뒤 보이는 나 어둠이 가득한 얼굴은 창백하다. 나와 맨날 네 표정이 아직도 맴도는데 난 그래도 널 사랑해서 더 크게 이렇게 몰라. 왜 잠이 너에게 듣길 바래. 내 아이가 되어 울려 퍼지길 바래. 아직도 포기를 못해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어 넌 나를 부른다. Oh. 오늘도 내일도 나 이렇게 너만을 외친다. 내가 너에게 들리도록 부른다. 내 목소리 향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너만을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어서 대답해줘. 사치같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없어 영원히 너만을 바래왔던 날 거부하지마 darling. 내 옆에서 외치고 있잖아 너만 몰라. 널 잊고 싶어도 자꾸 생각나 우리 둘의 추억에. 아직도 포기를 못해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어 너만을 부른다. Oh. 오늘도 내일도 나 이렇게 너만을 외친다. 내가 너에게 들리도록 부른다. 내 목소리 전해지도록 외친다. 수만 있다면